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개건된 조선혁명박물관을 현지지도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광찬란한 혁명 역사와 분열의 혁명 업적을 옹호 고수하고 후손만대의 길이 빛내이며 우리 당의 혁명 전통을 대를이어 계승 발전시켜 나아가시는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현명한 용도와 천만 군민의 배국 같은 충정의 마음에 떠받들리어 혁명 전통 교양의 전당인 조선혁명박물관이 김일성, 김정일 민족의 만년세보로 훌륭히 전면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개관된 조선혁명박물관을 현지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남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당역사연구소 소장 김정임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영원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당역사연구소 부소장 유승아 동지, 국무위원회 설계국장 마원순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를 조선혁명박물관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만수대 언덕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신 데 맞게 조선혁명박물관을 세계 둘도 없는 최고의 혁명박물관,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으로 훌륭히 전면시킬 원리한 구상을 안으시고 개건공사를 직접 발기하셨으며 형성안과 전시방안도 여러 차례나 지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공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해당 부문의 일꾼들과 건설자들, 지원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서 연건평이 6만 350여 평방미터에 달하는 조선혁명박물관의 개건 및 증축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수만 여점의 사정물과 자료들을 전시한 100여 개에 달하는 참관호실들이 백두산 절세위인들과 우리 당의 혁명활동 전반을 역사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정중하면서도 품위 있게 꾸려졌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조선혁명박물관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개건 정령을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색조각상들을 정중히 잘 모셨다고, 특히 선군혁명령도의 상징인 철령에 서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색조각상을 생전의 모습 그대로 정말 잘 형상했다고,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을 직접 뵙고 가르치심을 받는 것만 같다고 격정에 겨워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맨 연대기별로 꾸려진 호실들의 정중히 모신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사진문헌들과 전시된 사적자료들, 사적물들을 주의 깊게 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 역사를 내용별로, 시기별로 직관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줄 수 있게 학술체계 구성을 잘했다고, 전시 형식과 조명 효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마음에 든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전우 간에, 위대한 수령님들과 혁명 전사들 사이의 동지적 관계가 얼마나 숭고하고 열렬한 것인가를 역사적 사실로 보여주는 감동적인 자료들이 많다고, 동제로 개척되고 동제로 승리하여 온 조선혁명의 빛나는 역사를 잘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5돌을 맞이하는 뜻깊은 시기에 당원들과 군인들,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 역사와 혁명 업적을 깊이 새겨두는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인 조선혁명박물관이 훌륭히 개관된 것은 거대한 역사적 사변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조선혁명의 전 노동이 응축된 조선혁명박물관은 명실공히 우리 수령님의 혁명박물관, 우리 장군님의 혁명박물관이라고 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전통 계승과 혁명전통 교양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셨기에 조국이 해방된 다음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혁명박물관 창설을 친히 발기하셨고 박물관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셨다고, 위대한 장부님께서는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조선혁명박물관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셨으며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도록 그름그름 손잡아 이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역사이자 사회주의 조선의 역사이라고 조선혁명박물관을 돌아보면 조선혁명의 발전 노정을 잘 알 수 있고 우리가 걸어갈 행로가 눈앞에 선이 보인다고 하시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 기둥이며 등대인 조선혁명박물관은 국보 중의 국보, 혁명의 교과서라고 하셨습니다. 혁명전통은 혁명의 명맥을 이어주는 핏줄기이며 우리 혁명의 만년 초석이라고 하시면서 조선혁명박물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고 긍지이며 박물관에 보존 전시된 모든 사정물들과 자료들은 대대손손 길이 전해가야 할 가장 귀중한 재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혁명전통교양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하시면서 혁명의 대가 바뀌고 새 세대들이 조선혁명의 중진들로 자라고 있으며 우리의 앞길을 막아버리고 미친 듯이 날뛰는 원수들의 발악적인 책동이 악랄해지고 있는 오늘날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혁명의 승패와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라고, 당원들과 군인들, 인민들을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그들이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주체혁명묘비 계승완성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선혁명박물관이 내용과 형식, 규모에 있어서 세계 둘도 없는 최고의 혁명박물관으로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으로 개건됐다고 하시면서 조선혁명박물관을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위대한 혁명 역사와 분열의 혁명업적이 집대성된 대국보관으로 전면시키는 데 적극 이바지한 일꾼들과 건설자들, 지원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조선혁명박물관의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들과 당의 용도 밑에 전진해온 우리 혁명의 승리의 역사를 입증하는 혁명 사정물과 자료들을 더 많이 찾아 보충하기 위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혁명전통교양의 보물고를 풍부히 할 때에 대한 문제, 박물관 사업에서 당의 유일적 용도 체계의 원칙, 수령 당 대중의 삼위일체의 원칙, 역사주의와 과학성의 원칙을 일관하게 틀어지고 나아갈 때에 대한 문제, 강사들이 정책적 선에서 강의 내용의 중심을 틀어지고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강의를 통섭적으로 생동하게 진실하고 감명 깊게 하며 이동 강의도 적극 진행할 때에 대한 문제, 혁명 사정물들을 원상 그대로 연구 보존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울 때에 대한 문제 등 박물관의 관리 운영 사업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조선혁명박물관 관장인 항일혁명투사 황순희 동지를 몸소 만나시고 건강도 염려해 주시면서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조선혁명박물관의 일꾼들과 강사들이 혁명전통교양의 중요한 초소에 서 있다는 크나큰 근기와 자부심을 안고 우리 당의 혁명 역사와 영도 업적을 끝없이 빛내어 나가는 길에서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혁명박물관의 일꾼들과 강사들은 새 세계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전면된 박물관에 찾아오시어 대같은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쇄골이 용도사 동지를 우러러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백두에서 계속된 조선혁명의 승리의 역사가 어떻게 마련되고 빛나게 이어져 오고 있는가를 천만 군민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줌으로써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 유화 위협 실현에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결의를 다져왔습니다.